Love is painful, all the love is painful. Babo처럼 반복, that's what I always do. Such a pain is beautiful, the same as you. 희망은 실망을 넣어, 소망은 절망을 넣어. 사랑이 깊어질수록 아픔은 딥해도 이번엔 다를 거란 착각 혹은 기대. 몇 년이 지났을까, 영원이란 건 없다. 시험자가 되다 겨우 진짜 사랑을 찾은 줄 알다가 For you.